From the moon to the stars 우주를 헤매다 서로를 알게 되었죠. 그리고 그리다 번진 물감위에 우리가 흘러내려요. 왠지 낯설어 혼자 있는 새벽 공기가 잠 못 이루 날들을 마주하